우리나라에서 온 나라 천만 군민을 한복도 북부 피해복구 전투회로 거무 추동하는 선전화들이 나왔습니다. 허소족이고 존투족인 선전화들은 200일 전투의 최전방인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제조선의 백승의 기상, 영웅족 인민의 백졸불굴의 기계를 만천하에 떨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